제일본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, 제일본 조선유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남조선에서 미국의 범죄적인 사드 배치 착동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지해서 10일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